your same love. No more same love. Baby, I want it. 내가 어울리는 모든 사진마다 좋아요 난 바라는 처음 보는 저 남자. 누구야? 가봤다. 나 이제 남자친구 아니지. 자연스레 네 번호 눌렀잖아. 저 하나 같어. 하자니 꼭 지는 것 같고. 뭐라도 안 하면 나 신경도 안 쓸 것 같아. 싫어요 버튼은 없는데. 싫어져 30년 명칭 하나가 되는 게. 여기도 좋다고 저기도 좋다고. 한 번만 놀자고. 왜 그리 겁냐고. 어때 어수비 빗대. 이제 내 것도 아닌데 왜 뺏기는 것 같은지. 너 나 없이 참 잘 사네. 있는 곳이 좋으니까 노는 것 좀 잘 사래. 목까지 올라온 저 줄에 삼키고. 오늘도 좋아요 누르지. 난 남이 되고 오히려 더 좋아 보여. Pretty woman. Back. 그 세상은 어느새 다들 멈춰 있는데 난 왜 여전히 그 시간에 걸쳐 있는데. 넌 내 생각을 할까 고민하며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. 수십 번을 반복해. 너의 마음은 마치 단두들. 어처럼 나를 싹둑 가차 없이 잘라냈지만 난 도깨비 감투 몰래 다가가. 너의 일상생활은 맨날 보내. 그때마다 머릿속은 108번 내 oh shit. 내 생각은 할까 고민하며 좋아요를 누르지 말자. 넌 남이 되고 오히려 더 좋아 보여. Pretty woman. Pretty woman.